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이어지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만들어 말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의 근심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라 봐야 되나 만들어 봐야 되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가벼운 마음과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청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